생긴 걸 테니 guaranteed 누구보다 먼저 원하는 걸 가져다 줄 테니 Don't you be big girl 문 열어놓으세요 미리 맑은 얼굴과 젖은 머리를 너에게 가져갈 테니 I'ma be a FedEx girl FedEx 그 말하는 넌 이미 지웠어네 나는 질러버렸거든 연애라는 체스 너도 알다시피 서로가 필요할 뿐 나처럼 네 전 남자들도 싹 지워줘 넌 나만 보길 바래 나는 slightly wanna 난 별 넌 밤하늘 야 넌 나를 담아 떠나기 싫을 만큼 너가 필요할 때 있지만 저 멀리 늘 나를 끌어당겨줘 까만 터널에 Are you sure you can really be my FedEx? 정말이면 당장 울려줘 내 배 sure. I'ma be your FedEx girl I'ma be a FedEx girl